사랑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슬픈 예감에 널 밀어내보고 또 밀어내봐도 자꾸만 다가오는 너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어 사랑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나 봐 너를 바라보며 꽉 안고 싶어 날 떠나가 못하도록 그냥 자꾸만 빠져드는 나 어떻게 해야 숨길 수 있니 이 사랑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나 봐 너를 바라보며 또 안고 싶어 아프고 아파도 참을 수 있는